봐도 생각이 날런지 너라는 사람 내 곁에 있었던 이해해 마음에 비지마 나서 잡을 수도 없는 날 잊혀지는 아픔을 견디며 혼자 있어도 웃을 수 있을지 너를 닮은 누군가 기다려야겠지만 어리석은지 시지 그래도 살겠지 눈물이 나도 함께여도 변치 않았던 사랑 이거니 이걸 바랬었니 너는 바랬던 거니